저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거닐며 추억을 남시서버리고 한잔한 술로 잊어버려요.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야 아니든냐. 울지마 울긴 왜 울어,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. 미련 때문에 그대는 강물에 슬픈 일랑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웃어버려요. 어차피 인생이라 Well.